HUBS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 오늘도 심리학자의 타로 가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주된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두근두근 연애점이랍니다. 가을이 되고 부쩍 제 주변에는 외로움을 타는 동기들이 늘었는데요. 동시에 이제 연애를 슬슬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의 용기를 내보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할수록 썸도 연애도 모두 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마 제 동기들처럼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관련한 징크스를 갖고 있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현재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의 감정을 떠올리며 메이저, 마이너 카드 총 두 장을 뽑아봅시다. 자, 뽑으셨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풀이 들어가 볼게요. 바이브 가을 타나봐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네 봄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 봐 Baby you're lonely lonely lonely lonely 추억은 falling falling falling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 봐 Baby you're lonely lonely lonely lonely 추억은 falling falling falling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 첫 번째 메이저 타로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연애점을 보러 온 당신, 카드만 봐도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림을 보면 중앙에 있는 태양을 기점으로 누군가의 일주일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늘로 무작정 향하는 모습이네요.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다음 날이 되니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을 인식한 듯 태양을 바라보는 표정이 꽤 볼만한데요. 인상을 잔뜩 구기고 태양을 쳐다보네요. 또 다음 날이 되니 그늘에만 있지 않고 태양 아래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4일째가 돼서는 잔디밭에 누워 햇빛을 만끽하며 즐기는 모습입니다. 점점 일주일이 가까워지면서 밖을 나가는 이유가 오직 태양을 보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엔 뜨거운 빛을 내려주는 태양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이글이글 불타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 살아가는 한 여인과도 같은 모습이네요. 자, 지금 이 카드 속 여인이 당신과 꽤나 닮은 것 같지 않나요? 현재 당신이 푹 빠져있는 그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점점 그 대상이 내 눈에 보일수록 호감도가 증가하지 않았나요? 자꾸 마주치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이 아름다운 운명 같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에펠탑 효과라는 심리적 현상이 적용됐다는 사실.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말 그대로 자주 보면 정들고 정들면 좋아지게 되는 걸 뜻합니다. 이렇듯 사랑은 단순 운명이 아닌 심리적 현상을 이용해 쟁취할 수도 있는데요. 비법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칼리 레이 젭슨, I really like you. 왜 하필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에펠탑 효과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알렉상드르 구스타브 에펠이 건립한 에펠탑은 건립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파리의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고풍스러운 고딕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에 무게 7,000톤, 높이 320m나 되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다니 굉장히 천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나 에펠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무선전신전화의 안테나로 이용되면서 철거 위기를 넘겼고 시간이 흐르면서 파리의 명물이 됐죠. 현재는 프랑스 사람들의 자랑거리로 파리로 여행을 떠난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에펠탑을 찾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인지도와 호감도가 올라간 것이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관련 실험을 하고 에펠탑 효과로 명명했는데요. 그는 학생들에게 12장의 얼굴 사진을 조건에 따라 보여주고 얼마나 호감을 느끼는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을 보여주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호감도가 증가했죠. 이는 사람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다소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을 자주 만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면을 느끼게 되고 호감으로 발전함을 뜻합니다. 사랑에서도 적용되는 이 심리적 법칙은 광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장지와 같은 일용품, 간단한 식료품은 잘못 구매해도 가격에 대한 위험 요소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친근감을 형성해 소비자가 익숙한 브랜드를 구매하게 만들죠. 만약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가고 싶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 눈에 띄기 위해 열심히 운명인 척, 우연인 척 다가가야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 채널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엑스트라부터 자처해서 많이 출연해 보도록 합시다. 포스트 말론 Only Wanna Be With You. 두 번째로 여러분이 뽑은 마이너 카드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길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카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무대에서 열심히 하프를 연주하는 한 여자가 보입니다. 수많은 연습을 했는지 손가락 마디 사이에는 쓰라린 상처를 덧대기 위한 얇은 천이 감겨져 있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근데 어쩌죠? 이제 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 기교를 부리려던 찰나 하프의 줄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너무 긴장을 한 탓일까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매몰차게 뒤돌아 공연장을 나가는 사람도 있네요. 심지어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가 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적극적으로 연주를 하려는 찰나에 거듭 실패하는 그녀의 징크스. 그녀는 이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자, 그런데 그림 속 이 상황을 연애에도 빗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바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나의 연애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분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로맨틱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대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스피드 데이팅을 주선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시죠. 블러썸스, There's a Reason Why. 서로 마주 앉은 남자와 여자는 첫 대화를 나눈 지 5분도 안 돼서 상대의 첫 인상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로 넘어가기 전에 참가자들은 방금 대화를 나눈 상대와 또 다시 만나고 싶은지와 상대에 대한 호감도를 표현했죠. 물론 곧바로 상대가 그 평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매칭이 성사돼야 하거든요. 즉 대화를 나눈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해야지만 상대의 연락처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몹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만남을 가진 사람을 전부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며 상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매력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실제로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진은 이와 반대로 매우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즉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음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상대에게 유일하게 인정받고 나만의 개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상대에게 구애받고 싶은 욕구예요. 타인에게 자신만의 유일무이한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할 줄 모른다면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남을 갖더라도 상대에게 본인의 매력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과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푹 빠져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진 않았나요? 수지,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정작 나 자신은 잊어버리고 조급한 마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상대의 관심을 독점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의 확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 그저 나를 믿고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한대방송국은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감정은 이 가게에서 곧 작고 똑똑한 심리학적 상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저희 타로가게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야매 심리학자 송재훈이었습니다. HUBS